14일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최근 일본의 메이지 대학이 대학 부지 안에 남아있는 이전 육군기술요원교소 건물에 역사자료관을 설치하여 일제의 세균전 만행을 폭로했습니다. 당시 육군기술요원교소 건물에서는 구일본군 상층부의 지시에 따라 희약일 수 없이 많은 세균무기와 독가스, 독해물을 연구 제조했을 뿐 아니라 위조화폐까지 만들어냈다 합니다. 또한 수천 개의 대형 풍선에 세균 무기를 실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비밀 작전도 추진했습니다. 일제는 1944년 5월 부산에 있던 조선 총독부 가축위생연구소 주변에서 야외 감염 실험을 했습니다.